네 눈 속에 빛이 내가 좋아서 언제나 날 바라봤음에서 두 눈 가득히 날 담아줘 네 앞에 있는 날 Look in my eyes 눈을 보면 속에 빛이 내가 좋아서